신윤 주최 사상 토론회가 최근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본 김일성 김정일 주의 연구 전국 연락회 오키나와 조선 우호의 회 공동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주최사상 국제연구소 사무국장과 일본의 주최사상 연구 조직 성원들 각계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일본 김일성 김정일 주의 연구 전국 연락회 대표 상담역 주최사상 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자주 평화의 길을 밝혀주는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논리 선전할 때 대해서 언급하면서 새해에도 주체사상 연구포급 활동을 활발히 벌려 일본의 자주 평화와 세계 자주화 위협 실현에 이바지 나갈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